나는 몰랐었어. 너의 사랑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었는지. 내 멋대로 너를 보냈었지. 눈물 흘리며 애원하던 너를 냉정하게 뒤돌아서면 미련조차 난 없었어. 그게 멋있는 이별이라 믿고 널 보내면. 하지만 오랜 뒤에 난 혼자 울고 있었어. 내게 주었던 아픔을 되돌려받으며 너의 사랑을 몰랐었던 나의 자만이 이제와 후회하고 있는가. 돌아보면 나의 기억 속에 너는 상처받은 가슴을 안고 내가 오늘 이별이었기에 너는 말없이 날 보내줬었지. 눈물 섞인 너의 목소리 듣는